안녕?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나? 그냥 그럭저럭 지냈지. 그냥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했지. 이제 동안 안 해본 거 많이 하려 했던 거 같아. 너는? 아, 너도 이것저것 많이 했네.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남자친구는 생겼어? 아직 없다고? 아, 그렇구나. 나도 아직은 아직까지는 그냥 좀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지 말고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살게. 요즘에는 무슨 일해? 아직 쉬고 있어? 그러고 보니 여기 커피숍도 엄청 오랜만이네. 우리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날, 그리고 고백하던 날, 헤어지던 날, 다이 커피숍에서 일어났었는데. 참, 그러고 보니 이 커피숍에서 많은 일이 있었네. 헤어지고도 나이 커피숍 가끔 왔었는데, 혹시나 볼수 있을까 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냐고? 지금도 가끔 생각하지. 널 잊으려고 많이 해봤는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서. 지금은 그냥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살아. 나 잘했지? 솔직히 그때 생각하면 왜 헤어졌나 싶기도 하고, 왜 헤어져서 후회하고 있을까? 그래, 그때 많이 싸우긴 했어도 그때가 행복했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예쁜 여자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 넌 헤어지고 어땠어? 너도 힘들어 했었구나. 그러게, 우리 어쩌다 헤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냥 마냥 좋았었던 것 같은데.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슬퍼도 같이 있을 때만큼은 행복했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한 것 같네. 근데 우리가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내가 홧김에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아니야, 너가 뭐가 미안해. 남자친구랑 서로 이해해주며 만나라 있는 건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랬어야 하는데 후회되더라.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데,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냥.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없더라고. 너가 잊혀지지 않아서. 너의 품, 너의 향, 너의 겨치, 너 자체가 너무 그립고 잊을 수 없겠더라고. 아직까진 널 만나면 내가 뭐라 해야 할까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형편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난 아직 사랑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힘들겠지? 그냥 너 떠나고 나 많이 울었어. 너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때는 나에게 전부였던 너였었는데.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내 품으로.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걸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안올 테니까 울지 마. 너가 왜 울어? 그동안 내가 너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우리 이제 행복하자. 같이 있을 때만큼은 행복하니까 절대 헤어지지 말자. 너무 보고 싶었잖아. 힘든 만큼 더욱더 사랑하자. 너무 많이 기다렸지. 나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다시 만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아주 꼭 숨어서 찾기 힘들더라고. 그래도 잘 찾아왔지? 만나면 다시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 같이 나노블록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뮤지컬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참 많이 같이 했었는데 혼자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른 사람과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널 찾아다녔나 보다.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안아봐도 될까? 좋다. 너무 그리웠어. 이 느낌 너무 좋다. 영원히 느끼고 싶다. 이제는 어디 가면 안 돼. 도망가도 안 돼. 나도 너손꼭 잡고 지금처럼 천천히 걸어갈게. 그리고 더 사랑할게. 나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이제 집에 데려다 줄게. 가까우니까. 우리 끝에처럼 걸어갈까? 데려다 주면서 궁금했던 거 물어봐야지. 넌내 생각 많이 났어? 나는 뭐 거의 다른 사람 보고 있어도 너의 얼굴이 떠올랐지.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오면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뽀뽀? 아, 뭐야. 사실 나도 하고 싶었었는데. 어느새 벌써 집 근처 공원까지 왔네. 우리 처음으로 키스했던 곳이 여기였는데. 다시 기념해야겠네. 다시 만나 처음으로 키스했던 것도 이제 여기가 됐네. 이제는 행복하자. 내 사랑.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 사랑 잘 자.